닥터스 스테판 7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례적으로 전반적인 코리아 반도의 정세를 진단 바랍니다. 예, 닥터 스테판이니까 예, 진단이 중요하고 또 전반적으로 코리아 반도의 정세를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 북이든 남이든 또 국제하고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늘 관례적으로 코리아 반도의 전반적인 정세부터 진단, 분석하면서 시작하죠. 네. 네. 한마디로 전쟁 가능성 90%다. 네. 전쟁 정세다. 정말로 위험천만한 전쟁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8, 9월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8, 9월을 넘길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 9월인 이유는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군사연습에 대해서 북이 이제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실전에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저께 그런 정세론 해설을 무려 4편이나 쏟아냈죠. 네. 무슨 얘기냐면 말이 맞춤형 억제 전략이지 사실상 선제 핵타격 계획 맞거든요. 그것을 2012년에 처음으로 미남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제출한 이후 올 상반기 키릴보 독수리 맥스선도 훈련까지 실전에 맞게 계속 수정 보완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견한 북도 7월 27일까지 싸움 준비 완성을 다 거쳤고 적어도 7월 26일 황해도에서 남코리아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하는 전술 로켓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김정은 최고 리더가 당시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싸움 준비 완성을 사실상 선언했죠. 이것은 그간 북이 일종의 투트랙인데요. 평화적인 측면에서 국방위 중대제한 특별 제안을 하면서 각각 1월, 6월 말이죠. 예. 2월 달에는 북남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이어서 이상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7월 달에도 9월 아시안게임에 북 선수단 응원단이 참가하는 실무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비록 결렬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북의 대단한 인내심과 노력의 산물인데요. 이것을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이 제대로 받질 못해서 상전 미국이 시키는 대로 코리아 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특히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추인하면서 나아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결성, 유라시아 포위안 형성 이런 전략에 부합하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대통령은 중부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유라시아 포위안 형성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에 기여하는 외교 행각이었다.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에서 다른 트랙, 백두산 훈련 열풍을 일으키면서 북이 특히 2, 3월 달과 7월 달만 남의 공식적인 보도로는 250발, 북의 정통한 군사 전문가의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1000여발이 넘는 로켓 발사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술 로켓이죠. 쓰겠다는 겁니다. 네. 전략 로켓은 사실상 쓰기 어렵죠. 서로 본토에 핵무기를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는 수소탄도 있습니다. 예, 사실상 불가능하죠. 상호 공멸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부전 또 로켓탄이 쓰여진다면 전술 로켓탄이 쓰여지죠. 그런 훈련을 집중 연속 명중의 방식으로 올해 북의 최대 유행어입니다.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 9월에 코리아 반도를 비롯한 극동의 정세는 특히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한편으로 하고 북중러의 군사혈맹이 다른 한편을 이루면서 첨예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마치 신냉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는 단 한 번의 불꽃으로도 단 한 발의 총성으로도 전쟁이 터질 수 있죠. 특히 북이 7월 초에 섬 상륙 훈련까지 벌이면서 노골적으로 시위하고 경고했듯이 서해 5도가 위태롭습니다.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정리해 말씀드리면 북이 서해 5도를 점령하는 국부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미국이 핵항모 타격단을 비롯한 맞대응을 할 경우에 보복 대응으로 전술 로켓탄을 발사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매우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러한 때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은 상전 미국을 추종하고 무조건 믿고 따르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죠. 남북관계 파탄 시킨 거라든지 그건 오전 오후 회의의 분위기가 달랐다라고 우리가 이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또 7월 달에 조지 워싱턴 미 핵항모 타격단과 함께 미남 합동군사 연습 나아가 미일남 합동군사 연습을 벌린 것이 그거고요. 또 8월 중순부터 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벌이면서 북을 최대한 자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의 군대의 실상이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지난 6월에 총기 난사 사건, 그 이전에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몇 개월 동안 최소한 5차례 이상의 국방부 내에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육군 참모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권오성만이 아니라 김관진까지 날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실제로 이러한 군대 내 비일비재한 구타 사건과 탈영 사건으로 인해서 남코리아 군은 과거 남베트남 군처럼 전혀 싸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허약한 체질의 군대라고 아니할 수 없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이 전쟁 정책을 가속화시키는 이유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인류 역사가 말해주듯이 다른 나라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 그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와 체제가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려된다. 북으로 하여금 전쟁의 최후 결심을 오히려 촉진시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을지 연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여차하면 통일대전, 반미대전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북인데 남의 국방부를 비롯한 군대는 엉망이고 박근혜는 미국을 추종하면서 오히려 더 호전적으로 나서고 있고 남 자체 선거나 항쟁으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가능성도 이번에 730 재보선을 통해서 선거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고 항쟁도 지난 6월까지 제2의 요랑쟁을 일으키는데 실패하고 비록 7월, 8월 동맹파업이라든지 철도 보건의료 노조의 사형화 반대 전면 파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항쟁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시간은 많이 흘러서 곧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 연습이 벌어지는 그 직전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반도의 위험천만한 전쟁 정세, 군사적 긴장이 급고조되는 정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8월 들어 북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 연습을 겨냥한 군사적인 내용의 선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노동신문은 네 편의 정세론 해설을 집중 편집하면서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4일 핵전쟁의 시한탄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정세론 해설글을 발표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8월 중순부터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이 강행하려는 악명 높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 연습에서는 그 무슨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것이 정식 적용되게 된다며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핵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의 을지 연습에 대한 인식,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른바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것은 북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미국과 괴뢰들이 핵무력을 비롯한 모든 군사적 수단들을 동원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대상들을 선제 타격한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구체화된 북침 선제 공격 전략으로 허정광들은 이 각본에서 북핵 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로 구분하고 특히 사용 임박 단계라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에게 선제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이것은 미국과 괴뢰들이 핵무기 사용 임박이라는 구실을 내대고 임의의 시각에 북침 핵 선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대로 원문을 읽었죠. 북에서는 남을 남조선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남코리아라고 부르는데 중립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괴뢰군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제 국군이라고 부르죠. 네. 또는 남코리아 군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괴뢰라는 말은 이제 꼭두각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꼭두각시다 또는 뭐 총알받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죠. 네. 선제 핵타격이라는 말은 굵직한 것만 이제 우리가 돌아봐도 2003년에 부시가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이라고 발언하고 선제 핵타격과 관련된 교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피터 프라이 박사와 제임스 오시 전 CIA 국장이 공동으로 기구한 글에 나오죠. 네. 북이 2012년 12월 12일 날 발사한 그래서 지상 500km 극궤도에 안착된 그 위성이 포브스 즉 위성 탄두라면 특히 슈퍼 EMP를 장착한 그럴 경우 미 본토가 한순간에 암흑천지 아비규환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날아오는 그런 전략 로켓탄에 우리는 아무런 방비가 돼 있지 않다. 오직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선제 핵탁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지난 7월달 제임스 울시가 미 하원 청문회에서 같은 요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선제 핵타격이죠. 네. 그리고 201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선제 핵타격 작전 계획을 수정 보완하면서 끊임없이 완성해 나아가다가 이제는 실전에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북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타격이 단순한 재래무기가 아니라 핵무기인 만큼 그 핵이라는 것이 예전에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터진 그런 정도의 위력의 핵무기가 아니라 수소폭탄까지 포함하는 핵무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작년 3월 달에 B-52B2A가 떴습니다. 핵전략 폭격기들이죠. 괌도에서. 이 폭격기들이 뜨자마자 북은 최대로 경계태세 수위를 높이고 경제건설,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당의 결정을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으로 만들면서 또 온 나라가 지지하면서 결국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정말 전쟁 가능성이 98%까지 치솟은 말 그대로 위기일발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끝으로 맞춤형 억제 전략이 대규모의 북침 합동 군사 연습에서 정식 적용된다는 것은 북침 전략의 현실 가능성, 말하자면 북침 핵전쟁 발발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성을 잃고 헤던비는 미국과 괴뢰 호정광들에 의해 조선반도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표현 자체가 처음이에요. 네. 정세론 해설을 이렇게 네 편 한 번에 쏟아내는 것도 드물지만 북이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선제 핵타격 작전 계획의 실전 적용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죠. 네. 이제 선제 핵타격, 선제 타격이라고 하니까 북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번에는 하지 않았지만 선제 공격, 선제 타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핵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클라우제비츠가 그 유명한 전쟁론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상대를 겁먹게 한다면 전쟁은 이미 절반 정도 승리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사기가 중요하고요. 선제 공격이 중요해요. 선제 핵타격 계획을 세워서 적용하고 있으니 북이라고 왜 눈 뜨고 쳐다만 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전술 로켓탄을 무려 수백 발 이상 시험 발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과정에서 뭔가 완성했다는 겁니다. 네. 다 이런 것을 예견하고 한 것이죠. 미리미리 을지 연습 이전에 끝낸 것입니다. 사실 을지 연습은 지난 3월 달에 이미 북이 국방 이름으로 중요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전에 끝낸 거죠. 지휘관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과 함께 직접 금수함 태양궁전 안에 들어가서 김일성, 김정일 대원수들 앞에 참배하며 맹세했고, 조선인민군 일반 군인들은 금수함 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결의 대회를 열면서 또한 맹세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8월 달부터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잠깐 야담을 하면, 마술사 최은우라든지 이은결이라든지 또는 이은결이 키워서 2012년에 FISM이라고 세계 마술사 대회죠. 마술사들의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서 그랑프리를 받은, 손으로 하는 마술 분야에서도 1등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야 우승자들까지 다 합쳐서 평가해서 최종적인 승리자라고 할수 있는 그랑프리를 받았죠. 그 마술사 유호진의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번개보다 빠른 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최연우와 이은결한테도 손은 눈보다 빠르다. 마치 타짜에 나온 한편 같죠? 화투 전문가들한테는 뭐 타짜, 뭐 포카 전문가들에게는 마귀, 뭐둘다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블랙조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아, 참, 닥터 스테판 별걸 다잘 알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 다시 돌아가세요. 북은 글이 총보다 빠릅니다. 이것은 총, 즉 군사적 시위, 공세, 공격을 가하기 전에 먼저 선전 공세부터 가합니다. 군사적으로도 집중포와 연속포와 명중포와가 원칙이라면, 선전에서도 집중포와 연속포와 명중포와가 원칙입니다. 아예 그냥 군사적인 용어로 쓰고 있죠. 올 2월 달에 김정은 최고 리더가 제8차 사상인권 대회에서 발표한 노작의 제목이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자, 이거 아닙니까? 사상공세, 선전공세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월 4일 어제 월요일 날, 실질적으로 8월의 첫째 날인데, 정세론 해설 네 편을 집중 편집해가지고, 또 오늘도 세 편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관진, 한민구, 권오성이라고 하는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으로 이어지는 남코리아의 군대판 세월호 참사 사건, 이 참사 사건을 소재로 해서 아주 집중적인 선전 공세를 취했죠. 무슨 말씀이냐면, 북이 작심하고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북의 선전 공세들의 수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집중 연속 명중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후에 군사 공세는 말할 것도 없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8, 9월의 정세가 정말로 심각하다, 우려된다, 위험천만하다,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은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온 사회가 분노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공개 사과하고 복원우라 은폐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육군참모총장은 물론이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목소리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 4월 7일 육군 28사단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윤상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반인륜적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과, 뭐 재발 방지 조치, 엄중 처벌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의 이제 저런 발언을 어떻게 읽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서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구나. 저 사람이 막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섰구나. 저 사람이 사과할 정도 됐으니 이제는 누군가 잘라야 되고, 자른다면 어디까지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재발 방지 어림없어요. 예, 그만큼 구조적이고 체질적이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전혀 그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개선될 수 있었으면 진작 됐죠. 더구나 역대 최대 무능 정권, 참사 정권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박근혜 이른바 정권 아닙니까? 하지만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군 수뇌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최소한 5차례 이상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일병이 사망한 4월 7일부터 7월 31일 군 인권센터가 이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반인륜적 가혹행위를 공개하기 전까지 4개월 동안 수차례의 대책 회의는 있었지만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부임한 지한 달이 넘도록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밝힌 데 대해 군 내부의 허술한 보고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보고 못 받았다는 얘기는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자체로 보고체계 지휘체계가 엉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못 받았을까요?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취임한 지한 달이니까 한민국까지 치기는 좀 곤란해서 진성준, 심상정 두 의원들은 김관진으로 맞추고 있는 거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죠. 그 재임 기간 중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하고 정보부 국가정보원이 함께 4,500만 건 댓글 공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구타 사망 사건 그 책임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한 거 아니에요? 출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민구는 이번에 좀 비껴갈 것 같지만 김관진은 어려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민구 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국회에 출석해 경의를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관진 실장이라며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에서부터 최근 총기 난사 사건과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충격을 가져온 대형 사고는 모두 김 실장의 국방부 장관 재임 시 일어났던 일이라며 김관진 실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북에서는 잿빛 승랑이라고 불러요. 그 회색 뭐 늑대라는 뜻이죠. 눈빛이 범상치 않잖아요. 끝내주는 눈빛인데 그래서 박근혜가 이제 여성이고 군 통수권자라고 보기에는 나약해 보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준비가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육참 총장 출신들을 좋아해요. 예, 이제는 잘렸습니다만 과거 국정원장 남재준이라든지 그 이전에 그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김관진까지 박근혜 선친 박정희가 육군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쪽을 중용해요. 예, 그렇게 이제 두르고 있으면 뭔가 든든한 감을 주나 보죠. 그래서 무리하게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끌어올렸어요, 김관진을. 그런데 이번에 근데 역시 무리한 것은 무리한 거예요. 반드시 사달을 일으키죠. 박근혜가 인사와 관련돼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자기하고 가깝거나 자기 마음에 든다고 무리하게 앉혔다가 뒤탈이 나서 이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뒤집어지는 가령 윤창중 같은 경우가 그렇고 문창극이 그렇잖아요. 선거 아니었으면 문창극도 강행했어요. 김관진처럼. 그럼 어떻게 김관진을 좀 넘어가나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됐죠. 이번에 넘기기 힘들 겁니다. 한민구는 넘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떨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북은 그 구자를 개구자로 불러요. 그래서 늑다리개 한민구 이렇게 해요. 아호가 거기는 늑다리계예요. 잿빛 승냥이가 낫잖아요. 네. 그 왜냐하면 한민구가 예전에 남북 북남 군사회담 이렇게 할때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한심했나 봐요. 연평도 때 합참청장이었었나요? 그때 잘렸죠.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뭐 군피아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일제 때 독립군에 속했다가 그 의장을 일본 놈들에게 밀고 해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변절자. 아주 추악한 사람이죠. 그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 과연 군인들이 이 명령하에 목숨을 바치겠는가? 늘 남북 간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남측의 이른바 대통령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만주군간 일본군 장교 출신 아닙니까? 친일파가 아니에요. 그냥 일본군 장교예요. 근데 이제 북의 최고 리더는 존경받는 항일 유격대 대장이고 남의 이른바 대통령 쿠데타로 잡았으니까 친일 장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통성이. 결국 운명도 박정희는 미국의 사주를 받은 김정규의 총탄에 맞아 죽었고 그러지 않아도 부마 항쟁으로 죽기 직전에 있었죠. 그래서 북과 남의 인민 민중들의 평가가 달라요. 북은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금선 태양궁전에 모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력을 가진 북의 군대하고 총기 난사와 구타 사망으로 얼룩진 남의 군대 간의 대결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군 통수권자는 북과 전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현명한 건데 오히려 더욱 호전적인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미군을 믿기 때문이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이라든지 합동군사연습이라든지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든지 뭐 사드 배치라든지 그거도 요격미사일 체제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오늘자 중국 언론 보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러시아에서 날아가는 전략 로켓을 중간에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러시아가 먼저 선제 핵공격을 할수 있다. 어디로? 남코리아로. 말이 러시아를 인용해서 한 것이지 중국에서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중국과 남코리아의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 사드 배치가. 이게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에 구타 사망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오죽하면 군대 내 세월호 참사 사건이라고 하겠어요.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입영을 거부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도 부랴부랴 일벌백계니 뭐니 하면서 진화에 나섰는데 늘이 지지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도마뱀 꼬리 자르듯 사퇴시킬 대상이 권오성 육참총장선이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 나아가 본인에게까지 올수 있다. 뭐 한민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이제 한민군 시켜서 국방부 장관 시켜서 적당히 수습하라고 공개 사과까지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야당들이 오랜 감각으로 정확하게 잘 짚어냅니다. 이번에는 김관진 날려야 되겠다. 김관진까지 날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진성준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 의원의 일체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민군은 취임한 지한 달밖에 안 되니까 좀 봐주는 분위기지만 김관진은 뭐 그동안 문제도 많았고 또 재임 중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사실 김관진이 군인다운 기질이 있다면 스스로 사퇴해야죠. 지금 언론에 흘러나온 보도에 의하면 권오성 육참총장이 스스로 사임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권오성 선에서 자르려면 권오성이 직접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초반에. 어느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여론의 질타가 좀 지나갔을 때 권오성이 물러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까지 가지 않고 청와대까지 가지 않고 그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면 국방부 장관 선까지 끝내는 걸로 마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거든요. 청와대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최근에 영전시켜서 임명한 사람이 박근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좌불안석인 거죠. 청와대가. 네. 청와대가 하는 일이 늘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황 파악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그 이전에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 못한 거죠.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이야.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세월호 참사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고 어떻게든지 그 미봉만 이미지만 그때만 넘기려고 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만 봐도 그래요. 730 재보선 끝나니까 그 논의가 싹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야권이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 사퇴하고 비상대책 구성하는 그 틈을 타서 뭐 경제 살리기니 어쩌고저쩌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것이 세금이든 인플레든 인플레는 인플레이션 택스라고 그랬죠.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질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41조나 부동산에 쏟아부으면 경기가 살아납니까?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값을 올리면 경기가 살아납니까? 경기라는 게 뭡니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 노동자, 민중들이 넉넉해야지 경기가 살아나는 건데 네.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 호주머니를 더 털어서 일시적으로 마약주사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쓴다는 건데 그게 어찌 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되겠어요. 이런 거짓 공약에 휘둘린 수도권의 일부 유권자들, 중산층 유권자들의 생각도 문제지만 또 곡성 순천에서 예산 폭탄이란 말에 현혹된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문제지만 정말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런 거짓말로 선심성 공약으로 늘상 박근혜나 새누리당이 비판했던 바로 그 파플레이션 정책이죠. 근데 그것조차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할 의사도 없고 그냥 말뿐이에요. 그게 박근혜의 원칙이고 신뢰고 약속이고 하는 그 실체죠. 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거짓 공약으로 이뤄낸 야권의 무능으로 반사 이익을 본 730 재보선의 성과도 바로 이 구타 사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조직 은폐 의혹이 폭로되자 그냥 순식간에 다시 예,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이 최대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8월 중순부터는 정말로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위태로운 전쟁 정세가 최고조로 치달아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박근혜 이른바 정권으로는 뭔가 결정적인 가령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국면을 반전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면 역량 대비 남과 북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남, 일본까지 가세하는 한 측과 북 또는 나아가 중국, 러까지 합치는 그 세력 대결 구도는 결코 남, 미, 일, 남 측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청취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벼랑 끝까지 내몰린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모험적으로 전쟁에 기대를 걸지 모르지만 그것은 박근혜 이른바 정권만이 아니라 수구 세력 전체가 동시에 한순간에 북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단숨에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는 이게 잘 보이는데 청와대는 안 보이나 봐.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무능해서 잘려야 돼. 그 프랑스의 자오끼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이죠. 그 작품이 상당히 인상적이긴 한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오끼가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잘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기자들이 이제 무안해하고 또그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자오끼가 그린 거는 이제 자오끼만이 알겠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건 이제 작자만 알아요. 뭐 평론가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이제 속으로 흐뭇해하죠. 그렇게 공생관계예요. 그런데 저한테 잘 보이는 거는 지금 알만한 사람들한테도 다잘 보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이 오래 갈것 같지 않지 않아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되니 국방부 장관보다는 거기가 좀 명이 긴 자리라 좀 안심했을 텐데 바로 날아가기 직전 아닙니까? 남재준도 자꾸 언론에서 뭐라고 하니까 결국 날아가잖아요? 하여튼 정리하면 그 박근혜 이른바 정권은 이래서 안 된다. 무능 정권, 참사 정권이라는 게 어디 가지 않는다. 그게 이제 본질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오죽하면 군대판 세월호 참사 사건이라고 하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참사는 이어집니다. 군대 내 총기 난사 사건, 구타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군기를 잡으면 그 군인들 사이에서 스트레스가 생겨서 구타 사망 사건이 터지고, 구타 사망 사건이 터져서 또 군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군인들 사이에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탈영하면서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런 악순환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지난 경험이 말해주듯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특히 박근혜 이른바 정권처럼 무능 정권, 참사 정권의 경우는 더욱 빈번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쟁 정세가 고조되면서 그렇게 되면 군대 내 스트레스가 커지거든요. 그러니 총기 난사라든지 구타 사망이라 이런 사건들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자고 나면 사건 사고가 터지는 무능 정권, 참사 정권이 아니라고 할수 없겠습니다. 박근혜가 임명한 실장 장관들은 가령 김관진, 한민구처럼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다음은 한민구입니다. 이번에 권오성 육참총장하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잘리고, 일정한 타격을 받은 한민구가 덜덜덜 떨고 있는데, 다음에 유사 사건 터지면 이제 그때 잘리겠죠. 그때는 이제 뭐 취임 이후 한달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잖아요. 명백히 재임 중이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국방부 차관, 뭐 육군, 공군, 해군의 사령관들 뭐 등등 불러다 놓고 아주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렇게 해서 고쳐질 일이면 진작 고쳤죠. 그래서 남코리아의 국방부 장관 자리는 하루살이 목숨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국방부 장관 뭐 한두 번 잘렸어요. 뭐 그렇고 그런 자리인데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정말 인사를 할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북에게는 한민구만한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 그렇지. 예전에 합참총장 시절에 연평도 사건 났지. 북이 직접 상대해 보니까 정말 한심한 사람이지. 그리고 뭐 이름조차도 이제 개구자로 오인될 수 있는 늑다리개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게 된 거예요. 남측의 군 통수권자 박근혜는 너무 무능하고 여자고. 군 경험도 없고 화장술이라든지 패션 감각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외국어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야. 여러 개 이제 하는 거지. 뭐 북에서 그 박근혜 영어를 뜻개 영어라고 하잖아요.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 이제 띄엄띄엄 하는 언어다라는 힐난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는 외국어 능력이 필수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자리는 당연히 통역을 써야 돼요. 그러니 그 시간에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또 교육, 문화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건안 하고 이미지만 노렸으니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언제 한번 일본은 없다의 그 보수적인 여류 인사죠. 전역이 박근혜 집에 갔더니 그렇게 책이 없더래요. 그거 보고 놀랬다고 하는데 책 안 보죠. 그러니까 능력이 생길 리가 없죠. 더구나 그 구구농객 지만원이 비난하듯이 박근혜는 시스템이 뭔지를 몰라요. 이제 국가 정부라는 거대 조직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시스템,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 시스템과 체계를 세우고 움직이는 데서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인사예요. 주체, 그 책임 주체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윤창중, 문창극 이런 사람들을 대변인이라든지 국무총리에 앉히려고 하는 게 박근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혀를 차는 거죠. 뭐 코레일 사장 최연애도 마찬가지고 서울경찰청장 강신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민주노총 그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때 철도파업 지도부 거무가지 못했다고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이거 보면서 아이고 좌파가 좋아하든 내 박근혜 안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의 가장 무능이 빛나는 곳이 바로 인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구는 부패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뭐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박근혜에게는 수구는 무능으로 망한다. 참사로 망한다. 다시 말하면 수구가 망하는 멸망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왜 안 웃는 거예요 그쪽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유능하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북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민구 같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있는 거, 김관진 같은 사람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는 거,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것은 군사만 아니라 외교 통일까지도 관장하거든요. 근데 그거 완전 문외한이잖아요. 네. 김관진 통일 뭘 어떻게 통일과 관련해서도 사실 그거 정말 전문 영역이거든요. 통일은 군대하고 원리가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김양건 그 비서가 과거 국제비서 출신이에요. 네. 김용순 비서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분야의 비서를 하다가 통일 분야의 비서로 온 거예요. 군사 쪽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남은 정말 그 뭘 모르는 거죠.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의 인사의 문제점은 그 자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도 모르고 자리도 모르고 그러니 뭐 최악의 인사가 나오고 그런 인사를 보면서 사실은 미소를 짓는 게 북이에요.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의 이른바 정권에 대해서 북은 결코 나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1년 남짓 돼서 퇴진구호 나오고 항쟁 직전이고 때만 되면 이렇게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시민들, 국민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정권 퇴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이니 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북이 전쟁을 결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이를테면 보세요. 문재인 같은 경우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점프라고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예. 그런 특수부대 출신인데 뭐 박근혜는 군사의 기억이라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사람이 군통수권자니 북이 정말로 전쟁을 결심했다면 박근혜 이른바 정권 시기가 최적인 거죠. 예. 아,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만원이 이미 얘기했듯이 북의 장사포에서 발사되는 게 한 시간에 1만 발이거든요. 네. 예전에 지만원이 그랬어요. 그 한 발마다 삼풍사고 터진다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네. 그러니 그게 한 시간에 1만 발이잖아요. 한 시간만 쏘겠어요? 네. 그러니 뭐 세월호 참사 사건이 한 시간에 1만 개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수습해?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능력 가지고. 저는 그래서 정말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 능력이 없는데 왜 전쟁을 하려고 하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네. 무능한데 용감하다. 진정한 용감성도 아니지만 그냥 용감하다고 한다면 무능한데 용감한 거예요. 그렇죠? 네. 힘없는데 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 정말 걱정해요. 왜냐면 어쨌든 전쟁 터지면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재산이 날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은 전쟁이거든. 더구나 현대전은 첨단전이잖아요. 재래전뿐만이 아니라 아, 정말 걱정돼요.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 정말 재앙입니다. 재앙. 이 이상의 재앙이 있을까 싶어. 우리가 한때 아, 이명박 정권 때 어쨌든 선거로 그것도 뭐 웃기는 선거였지만 그냥 정권이라고 합시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엉망으로 만들면 30조 퍼붓고 그20% 커미션 6조 챙기려고 최근에 그 녹조라 때 그거 해결하려고 10억 들여가지고 이상한 배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 슬그머니 사라졌어. 효과가 없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파괴돼도 다시 복구할 수 있지만 자연은 파괴하면 다신 복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명박 정권을 전무후무할 최악의 정권으로 규정했었는데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 나오고 보니까 민주주의 파괴만이 아니라 숱한 참사로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 참사만이 아니라 총기 참사, 구타 참사, 뭐 민생 참사, 공공성 참사 하여튼 참사 아닌 게 없어. 사실 외교도 참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북관계 참사. 지금 전쟁 직전인데 이명박 때도 전쟁 정세 심각했지만 그렇죠? 백령도 사건, 이른바 천안함 사건이죠. 연평도 사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때는 단순히 이 정도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소 서해오도 점령이라는 국부전. 이번에 그 발사 훈련은 바로 그 황해도에 전술 로켓단이 남코리아 주둔 미군 기지로 날아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 정도 되면 38선 이남에 있는 남코리아 군대 미군 기지 여기는 1시간에 1만 발의 포탄이 날아오는 거죠. 장사포로. 정말 맘먹기 달려 있는데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힘도 없으면서 겁도 없고 정말 걱정된다. 이번에 구타 사망 사건, 군대하고 국방부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민심으로부터도 고립되고. 하여튼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어요. 멸망의 새로운 길. 세계 역사적으로도 기록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나라의 정권, 이른바 정권이 철저하게 망가질 수 있는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무능한데 용감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힘도 없고 겁도 없으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얘기라도 참고로 들어서 제정신 차리고 남북관계 개선부터 해서 아, 그건 그냥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응원단 북의 요구대로 하겠다. 북의 요구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예전처럼 하자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딱 하고 을지 연습 이번에는 좀 곤란하다. 정하고 싶으면 딴데 가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 태평양 저쪽이나 이런 데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해가지고 우리를 자극하느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 물론 제로죠. 박근혜는 출路가 없어요. 박근혜 이른바 정권 오직 한 길로만 갑니다. 그 길에 저편에서 육중한 기관차가 최고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요.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730 재보선이 끝나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틈을 타 집권여당은 기만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을 강조하며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이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 협의가 결렬돼 예정되었던 세월호 청문회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불투명한 반쪽 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폭염 경보 속에서 세월호 유가족 단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총회 직후 김태현 의원이 유가족들을 노숙자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게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정권이라고 하면 이제 행정부만 아니라 입법, 사법부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니까. 제가 박근혜 정권 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730 전에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180도 바뀐 거예요. 노숙자가 뭡니까? 정말 이거는 기본이 안돼 있어. 인간이 안돼 있는 거예요. 원래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그 모양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지. 최소한의 양심이라든지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있다면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최근에는 그 교황이 오기 전에 다 정리시킨다. 이런 얘기가 거의 공인돼서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어요. 뭐 그러고도 남죠. 올림픽 되면 뭐 도시 미관을 해친다면서 노점상이라든지 그 판자촌이라든지 철거하고 뭐 같은 맥락이죠. 아니, 교황이 오는데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자들, 그 유가족들, 그 절규하는 유가족들, 단식하는 오직 진상규명 하나만 바라고 있는 그런 유가족들을 마치 쓰레기 청소하듯이 걷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심보, 그 속내가 뭐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네. 말씀하셨듯이 김태흠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국회 입구 앞에서 빨래를 널어놓고 농성하는 게안 좋다며 유족들을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데 대해 정의와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보선 전까지만 해도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산성 서명을 했던 김태흠 의원이 이렇게 쏟아낸 유가족 비하 발언은 선거 후 돌변한 새누리당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는 최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진상규명 방안을 내놓지 않을 거라면 배상과 보상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진상규명에 필요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1부속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모두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외에 요구한 게 없어요. 그것을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배상이니 무슨 뭐 특례 입학이니 이런 걸 얘기하면서 여론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숱한 사례가 말해줍니다. 과거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도 뭐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거죠. 프란체스카 교황은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과 같을 거예요. 그동안 보여준 말과 행동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라디오 바티칸이라고 해서 교황청의 방송을 통해서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부들의 주장을 지지했죠. 이례적인 것입니다. 원래 카톨릭 쪽이 정치적 거리를 두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데 교황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에 박람하는 교황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정홍 총리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고 휴가 가면서 이런 유가족들과의 면담 피하고 그러죠. 뭐 그것도 역시 본질입니다. 언제나 그때만 반짝 그 이미지 효과 내고는 도로목 도로아미타불로 돌아가는 그거죠. 박근혜 정호원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그래요. 현 집권 세력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본질을 민심이 적나라하게 깨닫는 순간 이제 폭발하는 거죠. 시한폭탄 째깍째깍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경제 살리기 뭐 민생 살리기 절대 안 됩니다. 제 손에 장을 지지는 게 아니라 제 손을 가스불에 올려놓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박정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경우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나와도 경제 살릴 수 없어요. 완전히 구조적이고 역사적이고 그 체질 자체가 예속성과 기형성에 기초해서 식민지적인 예속성, 반자본주의적인 기형성에 기초해서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완전히 체질화되고 고질화된 그런 경제의 문제점, 3,300조가 넘는 경제 3주체의 부채들, 가계 부채가 1,000조가 넘죠. 네. 그게 일본 경제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41조 부동산 부양책이나 내놓으면서 경제 살리기 어쩌고 하는 정말 가증스러운 거짓말도 이 정도면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오히려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민생을 더욱 파탄시킬 것이다. 그 끝은 폭발이죠. 결국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새정치연합이 국민공감혁신이라는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은 비대위원은 국민도 추천이 가능하다며 보름 뒤 출범하겠다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정의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비상대책위원회 명칭을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정했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민주성의 원칙에 입각한 예측 가능한 정치, 공직 후보자 선출 방식에서 당내 문화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공감하는 원칙과 질서가 바로 선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은 전략 공천을 배제하고 선진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공천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또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당내외 인사들을 두루망라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널리 구하고 모시겠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발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대로 되면 살아요. 새정치연합은. 네. 박영선 위원장이 국민공감혁신위원회라고 이름도 참 특이한데 그 말 뜻대로 지금 해설한 대로 실행을 하면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네. 과거 박근혜가 찻대기 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나라당 최대 위기였죠.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이 아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천막 농성을 치고 이제 위기를 극복했어요. 다 쇼죠. 네. 그런 쇼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돼요. 물론 쇼에 그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체계, 제도, 질서를 바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김한길, 안철수 같은 지도부가 나오고 이 좋은 시기에 6.4 지방선거든 특히 7.30 재보선이든 그거는 새정치연합 죽는 길이에요. 네. 네. 벼랑 끝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길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어서 변화와 혁신의 화려한 거칠애가 아닌 근본에서부터 출발하겠다며 정치란 무엇인지 국민의 근본적 물음에 답할 수 있고 그 답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때 이른바 친노 세력이 집권하고 그 선거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른바 반노 세력이 집권하고 그 선거 안 되니까 다시 이른바 친노 세력이 등장하는 이런 구조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친노 반노라는 구도가 새정치연합 과거 민주당 안의 기본 구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언제부터 야당의 기준이 노무현이 됐어요.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 이전부터 정치했던 사람들도 있고 지금의 그 새정치연합 내에 복잡한 그 계파라든지 세력 구도를 단순히 이렇게 두부 자르듯 할 수만은 없어요. 오히려 현재의 새정치연합의 구도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런 세력을 변혁하려고 하는 세력, 다시 말하면 보수 세력과 개혁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맞을 수 있겠어요. 네. 이것은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현재 진보 정당의 구조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 세력과 이런 구조와 질서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변혁하려고 하는 개혁 세력, 혁신 세력이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개혁, 혁신 세력이 당권을 잡아서 당을 운영하면 달라지죠. 새정치연합은 적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통합진보당, 통진당을 비롯한 다른 진보정당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한편 새정치연합 서른 의원은 5일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우리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려면 정의당과 통합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정의당에 있는 심상정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생각이 거의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론 통합진보당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다르지만 정진우 의원 같은 분은 거의 우리 당과 생각이 같고 행동도 같이 하고 있다며 굳이 당을 갈라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수없이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전국 단위 선거를 처음 거쳤고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도 처음 치렀다며 2016년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적인 고민이 깊은 상황이므로 우리 당 입장에선 당 바깥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예, 부정적인 의견이죠. 부정하는 네. 게 아니라. 예. 부정과 부정적의 차이가 있죠. 예.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작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정의당 내의 상당수는 새정치연합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헤쳐모여 갈 사람은 빨리 가는 게 좋다. 제가 이미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그런 그 기미를 읽고 이제 선수를 치고 나온 거예요. 서른이 노련한 겁니다. 네. 안철수도 좀 챙기더라고요. 김한길은 뭐 오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하면서 가볍게 디스하고 전문용어로 이제 정리시키고 안철수는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니까 네. 다음에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새정치연합에 묶어두는 그런 노련한 발언도 했죠. 한편으로 정의당의 이제 심상정 노회찬 그러는데 이제 노회찬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상정이 의원일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고 그러니까 부각해서 하는 말이죠. 천호선 대표라고 하더라 이번에 어쨌든 재보선에서 중간에 출마를 접었습니다만은 심상정을 겨냥한 것은 심상정이 핵심인 걸 아는 거죠.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심상정은 진보 정당 쪽에 남으려고 하는 세력이고 노회찬이나 천호선은 개혁정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세력이죠. 네. 이정미 대변인은 중간쯤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정의당의 분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죠. 네. 사실 그 정의당이 사민주의라고 정당의 이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순간 새정치민주연합으로의 그 흡수통합은 예견된 것이죠.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의당이든 노동당이든 성격 자체가 뿌띠인 그런 정당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문제는 결코 뿌띠당이라고 부를 수 없는 통합진보당의 지도부가 뿌띠적인 게 문제죠. 운동권 용어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화적이란 얘기입니다. 네. 대의를 쫓으며 포용력이 있는 그런 진보 정당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지난 14년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진보 세력은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한 희망이 없다. 네. 어떻게든지 환골탈퇴하라고 하는 혁신하려고 몸부림치는 새정치연합만도 못하다. 진보 정당이 개혁 보수 정당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면 과연 민심이 쏠리겠어요?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 민중이 그 당을 믿고 운명을 같이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아직 멀었습니다. 8월 을지연습을 앞두고 코리아 반도가 군사적 긴장이 극고조되며 전쟁 가능성으로 격동하는 가운데 야만적인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해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전쟁 정세 속에서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 정세를 고조시키고 무능 정권, 참사 정권인 박근혜 이른바 정권은 하루빨리 물러나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